50 languages. 98. 98. ادوات الربط المزدوجه. 이중 접속사. 이중 접속사. كانت الرحلة جميلة ولكنها مضنية. 그 여행은 아름다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여행은 아름다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وصل القطار في موعده ولكنه كان مليئا. 그 기차는 정각에 왔지만 너무 꽉 찼어요. 그 기차는 정각에 왔지만 너무 꽉 찼어요. كان الفندق مريحا ولكنه غاليا. 그 호텔은 편안했지만 너무 비쌌어요. 그 호텔은 편안했지만 너무 비쌌어요. سيستقل إما الحافلة أو القطار. 그는 버스나 기차를 탈 거예요. 그는 버스나 기차를 탈 거예요. سيأتي إما مساء اليوم أو صباح الغد. 그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올 거예요. 그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올 거예요. سيسكن إما عندنا أو في فندق. 그는 우리 집이나 호텔에 머물 거예요. 그는 우리 집이나 호텔에 머물 거예요. إنه يتكلم الإسبانية كما الإنجليزية. 그녀는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해요. 그녀는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해요. عاشت في مدريد كما في لندن. 그녀는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런던에도 살았어요. 그녀는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런던에도 살았어요. إنها تعرف إسبانيا كما تعرف إنجلترا. 그녀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도 알아요. 그녀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도 알아요. إنه ليس غبياً فقط بل وكسولاً. 그는 바보일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까지 해요. 그는 바보일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까지 해요. هي ليست جميلة فقط بل وذكية. 그녀는 예쁠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해요. 그녀는 예쁠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해요. لا تتكلم الألمانية فقط وإنما الفرنسية أيضا. 그녀는 독어를 할 뿐만 아니라 불어도 해요. 그녀는 독어를 할 뿐만 아니라 불어도 해요. إني لا أعزف البيانو ولا القيثار. 저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기타도 못 쳐요. 저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기타도 못 쳐요. لا أرقص الفالسا ولا السامبا. 저는 왈츠뿐만 아니라 삼바도 못 춰요. 저는 왈츠뿐만 아니라 삼바도 못 춰요. لا أحب الأوبرا ولا رقصة البالي. 저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발레도 안 좋아해요. 저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발레도 안 좋아해요. كلما أسرعت في العمل كلما انتهيت مبكرا. 당신은 더 빨리 일할수록 더 빨리 끝낼 거예요. 당신은 더 빨리 일할수록 더 빨리 끝낼 거예요. كلما أبكرت في القدوم كلما أبكرت في الذهاب. 당신은 더 빨리 올수록 더 빨리 갈 거예요. 당신은 더 빨리 올수록 더 빨리 갈 거예요. كلما تقدم الإنسان بالعمر كلما أصبح أكثر رضا. 사람은 더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해져요. 사람은 더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해져요.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